날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사랑을 해도 해도 난 외롭다 거울 다 필요 없어 내겐 사랑이 없어 나를 바라보겠다고 너의 전혀 느껴지질 않아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 널 기다리다 울고 만다 가슴 아프게 낮엔 외로움이 많아 남잔 그런 걸 너무 몰라 꼭 말하고 말해줘야 할 수가 있니 외롭다 늘 네가 그립다 날 사랑한다 말해도 내 곁에는 없어 너 이러면 안 돼 넌 내 남자인데 너 자꾸 기다리다 지쳐간다 나도 모르게 낮에 눈물이 너무 많아 남잔 그런 걸 너무 몰라 왜 뒤늦게 헤어지고 후회하는지 외롭다 늘 네가 그립다 날 사랑한다 말해도 내 곁에는 없어 너 이러면 안 돼 넌 내 남자인데 내 자꾸 사랑을 해도 난